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하치카이 미미의 글, 미야하라 요코 그림의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입니다. 이 책은 양 두 마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은 이름과 똑 닮은 성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둘의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양,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어떤 양이 살고 있을까요? 혹시 두 양이 더불어 살고 있진 않을까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 가뿐해지는 날.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은 사방이 탁 트인 전망 좋은 언덕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양이 사는 집은 바람이 솔솔 부는 푸르른 언덕에 나란히 서 있었지요. 플립에 맺힌 이슬이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과 탐스러운 달이 떠오르는 밤을 몇 번이나 맞았는지 둘 다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릿느릿 양도 빨랑빨랑 양도 자기 나이를 몰랐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묻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느릿느릿 양은 이름 그대로 언제나 느릿느릿 움직였어요. 빨랑빨랑 양도 이름 그대로 언제나 빨랑빨랑 급했지요. 그런데도 둘은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느릿느릿 양네 집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빨랑빨랑 양이었습니다. 안녕? 내일 뭐 하는 날인지 알지? 빨랑빨랑 양이 빠른 말투로 물었습니다. 내일? 그럼 알지. 느릿느릿 양은 느릿느릿 대답을 하면서 문 옆에 걸린 작은 달력의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 쪽으로 얼굴을 돌렸을 때 빨랑빨랑 양은 이미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대신 옆집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리며 밤하늘에 녹아들었지요. 그날 밤도 밝기가 서로 다른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스쳐 지나고 이윽고 동쪽 하늘이 희끄미 밝아오더니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외출 준비를 할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느릿느릿 양은 오늘만큼은 늦지 않으려고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이를 닦았습니다. 머리도 빗었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털을 팔러 가는 날입니다. 느릿느릿 양이 장갑과 쌍안경을 가방에 놓고 혹시 잊은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빨랑빨랑 양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목욕했니? 물론이지. 두 양의 털은 깨끗이 씻고 말려서 부드럽고 폭신폭신했습니다. 빨랑빨랑 양이 느릿느릿 양의 털에 코를 들이댔습니다. 오렌지 향기가 나네. 그야 오렌지 샴푸를 썼으니까. 넌 뭐로 씻었어? 바닐라 양. 느릿느릿 양도 빨랑빨랑 양에게 코를 가까이 대보았습니다. 아이스크림 향기가 났습니다. 차디찬 아침바람이 두 양의 털을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는 그곳은 정해져 있었어요. 언덕을 넘고 또 넘어서 한나절쯤 걸어가면 있는 마을이지요. 느릿느릿 양은 빨랑빨랑 양의 걸음이 너무 빨라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유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자꾸만 뒤처지고 말았어요. 빨랑빨랑 양도 친구를 따돌리고 먼저 갈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느릿느릿 양은 늘 저 멀리서 헐레벌떡 허둥거렸지요. 느릿느릿 양은 이따금 어깨에 맨 가방을 열고 쌍안경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눈에 대면 빨랑빨랑 양이 잘 보였습니다. 걸어갈 때도 있고 길가에 앉아 느릿느릿 양이 따라오길 기다릴 때도 있었지요. 털퍼덕 주저앉아 초콜릿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쌍안경 너머로 빨랑빨랑 양의 모습이 보이면 느릿느릿 양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느릿느릿 양은 자기가 늘 빨랑빨랑 양을 먼 곳에서만 바라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빨랑빨랑 양도 바람 속에 우뚝 선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항상 느릿느릿 양을 기다리기만 할까? 빨랑빨랑 양은 느릿느릿 양이 쌍안경으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같은 마을로 향하는 두 양은 그렇게 멀리 떨어진 채 서로를 떠올렸습니다. 언덕을 넘고 또 하나의 언덕을 넘어가는 사이 느릿느릿 양은 가까스로 친구를 따라잡았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숨을 헐떡이는 느릿느릿 양을 보자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어김없이 그런 순간이 찾아왔지요. 내 걸음이 너무 빨랐나? 아니야. 보통 때랑 같아. 마을에 도착한 두 양은 지붕이 파란 가게로 향했습니다. 묵묵히 모퉁이를 돌고 또 도는 사이 눈에 익은 지붕이 나타났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이지만 가게 문은 언제나 빨랑빨랑 양이 열었습니다. 그때마다 빨랑빨랑 양은 흘끗 뒤를 돌아보며 느릿느릿 양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1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느릿느릿 양은 해마다 빨랑빨랑 양과 눈이 마주칠 때면 움찔했습니다. 곧이어 문에 매달린 종이 딸랑딸랑 울리고 종소리가 느릿느릿 양 위로 쏟아져 내릴 때면 빨랑빨랑 양의 등은 이미 가게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게 아저씨는 지난번에 왔을 때랑 비교하면 딱 1년의 세월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아저씨의 머리카락도 조금씩 조금씩 하얗게 변해갔지요. 느릿느릿 양은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빨랑빨랑 양이 알아차렸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가게 안은 어스름해서 창으로 들이비친 햇살에 먼지가 춤추는 게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매서운 눈초리로 두 양을 힐끗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아 하고 소리를 냅니다. 아 작년에도 왔던 양 두 마리로군 하는 뜻이지요. 아저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빨랑빨랑 양과 느릿느릿 양의 털을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봅니다. 두 양은 말을 잊은 듯 입을 꼭 다물고 털 검사를 받습니다. 빨랑빨랑 양에게서는 바닐라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느릿느릿 양에게서는 오렌지 향이 감돌았고요. 아저씨를 따라 가게 뒤쪽으로 가자 셔츠와 앞치마 그리고 온갖 빛깔의 빨래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발기를 손에 쥔 사람들이 두 양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털을 깎는 사람들은 해마다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게를 그만두는 건지 주인이 그만두는 게 하는 건지 두 양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두 양은 나란히 서서 털을 깎았습니다. 깎인 털 뭉치가 공처럼 대굴대굴 구르며 몸에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발기가 몸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몸은 점점 가뿐해졌습니다. 가뿐해지면 가뿐해질수록 어쩐지 살짝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발기가 몸 위를 쓱 미끄러질 때 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더욱 오싹오싹한 기분에 사로잡히지요. 털을 몽땅 깎고 나자 빨랑빨랑 양도 느릿느릿 양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허전해. 그렇지만 조금은 기뻐. 이런 느낌이 몸속 깊숙한 곳에 깃들어 있었지만 둘 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어요. 가게 아저씨는 돈을 세어서 두 양에게 건넸습니다. 해마다 어느 한쪽은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야 당연한 일이지요. 털의 양이 똑같을 순 없으니까요. 느릿느릿 양과 빨랑빨랑 양은 가뿐해진 모습으로 케이크 가게로 향합니다. 털 깎기가 끝나면 케이크 가게. 그것도 해마다 정해진 일이라 둘의 마음은 기대로 잔뜩 부풀어 오릅니다. 뭐 먹을래? 걸어가면서 빨랑빨랑 양이 물었습니다. 그야 물론 케이크 얘기죠. 안절부절 급해서 가게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음이 앞서고 맙니다. 보고 나서 결정하지 뭐. 느릿느릿 양이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좋겠지? 그게 좋지. 둘은 어느새 똑같은 빠르기로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올해도 두 양은 나란히 걸은 걸 알아채지 못한 채 마을을 걸어갑니다. 초콜릿 케이크와 딸기 케이크를 떠올리면서 말이에요. 가뿐한 몸, 가뿐한 걸음걸이로. 두 번째 이야기, 상자 속 알맹이. 빨랑빨랑 양은 누군가가 오는 기척이 느껴져서 창문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여행하는 나그네였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여행하는지 빨랑빨랑 양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나그네는 이따금 나타나서 생활에 필요한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펼쳐놓고 팔았지요. 빨랑빨랑양은 그동안 단추나 지우개, 숟가락이나 튤립, 알뿌리 등을 사기도 했습니다. 나그네는 현관 앞에 빨간 용단을 펼치더니 그 위에 들고 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번뜩이며 말했지요. 손님은 운이 참 좋군요. 이건 다시 없는 물건입니다.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나그네가 권하는 물건을 갖고 싶은 건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빨간 용단의 눈길을 빼앗기는 사이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만 솟아나지요. 나그네가 그날 짐꾸러미에서 맨 처음 꺼낸 것은 양초였습니다. 티끌 한 점 없이 매끈매끈하고 긴 양초였지요. 어떻습니까? 불이 아주 밝아요. 좋네요. 그런데 양초는 지금 충분히 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짐꾸러미에서 슬며시 꺼낸 것은 배였습니다. 손바닥에 올라갈 만한 크기에 하늘보다도 짙푸른 빛을 띠고 있었어요. 돛대랑 하얀 돛까지 달려있어서 진짜 배처럼 보였지요. 저건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빨랑빨랑 양은 생각했습니다. 물에 띄우면 아주 잘 뜹니다. 나그네가 빨랑빨랑 양의 손바닥 위에 배를 올려놓았습니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묵직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데도 뜰까? 빨랑빨랑 양은 빨간 용단 위에 배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빨랑빨랑 양의 눈에 조그만 초록색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저건 뭘까? 그건 털이 빨리 자라는 약입니다. 나그네는 빨랑빨랑 양의 눈이 초록색 상자에 박혀있는 걸 알아차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털이 자라요? 어때요? 한번 써보실래요? 정말로 빨리 자라요? 물론 양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마침 빨랑빨랑 양과 느릿느릿 양이 마을에 가서 털을 팔고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쩐지 온몸이 휑하고 허전했지요. 빨랑빨랑 양은 약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불현듯 그런 생각이 솟아나자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나그네는 부랴부랴 짐을 꾸리더니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바람결 따라 어디론가 휙 숨어버린 나뭇잎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지요. 빨랑빨랑 양은 초록색 상자를 집어들고 뒷면으로 돌려서 주의사항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그 이상은 위험. 그리고 상자 속에는 보라색 병이 들어있었어요. 밤이 되자 빨랑빨랑 양은 샤워를 한 뒤 당장에 약을 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등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울 앞으로 가 정성 들여 꼼꼼히 뿌렸습니다. 약에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좋은 향기가 났지요. 빨랑빨랑 양은 온몸에서 피어오르는 향긋한 냄새에 취해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뜬 빨랑빨랑 양은 자기 팔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는 조금밖에 없었는데 어느새 수북이 털이나 있었습니다. 향긋한 냄새는 이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몸을 보고는 더욱더 놀랐습니다. 덥수룩하게 털이 나 있었으니까요. 나그네가 한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아침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빵을 굽고 초콜릿 크림을 바르고 차를 끓였지요. 초콜릿 크림이 손에 묻어서 씻으려고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을 본 빨랑빨랑 양은 너무 놀라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침을 먹는 잠깐 동안에도 털이 쭉쭉 자랐으니까요. 빨랑빨랑 양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은근히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자라도 괜찮을까?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발목까지 푹 감싸는 겨울용 외투를 입었습니다. 외투에 달려있는 모자도 푹 눌러 썼지요. 빨랑빨랑 양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옆집에 사는 느릿느릿 양을 찾아갔습니다. 느릿느릿 양의 집에서는 맛있는 수프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옥수수 수프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수프. 빨랑빨랑 양은 자기도 모르게 킁킁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불안했습니다. 마침 잘 왔어. 옥수수 수프 만드는 중이야. 어느새 점심때가 되었네. 괜찮으면 너도 먹어봐. 느릿느릿 양이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어찌나 느릿느릿 말하는지 아직 잠이 덜 깼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느릿느릿 양이 권하는 대로 점심을 얻어먹기로 했습니다. 느릿느릿 양이 만든 수프는 옥수수 수프든 양파 수프든 감자 수프든 한결같이 맛이 좋았습니다. 그 비법이 오랫동안 뭉근하게 끓이는 데 있다는 걸 빨랑빨랑 양은 알아채지 못했지요. 언제나 급해서 안절부절하고 서두르니까요. 어? 오늘은 웬일로 그런 외투를 입었니? 왜? 이상해? 날이 이렇게 따뜻한데 당연히 이상하지. 그건 겨울 외투잖아. 혹시 춥니? 하나도 안 추워. 그냥 이 외투가 좋을 뿐이야. 느릿느릿 양은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빨랑빨랑 양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모자를 벗기려고 했습니다. 야, 하지 마! 왜? 빨랑빨랑 양은 깜짝 놀랐습니다. 늘 얌전하고 온순한 느릿느릿 양이 그런 행동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빨랑빨랑 양은 허겁지겁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하지 말라니까! 뭐, 숨기는 거 아니니? 느릿느릿 양은 힘이 세서 결국 모자를 벗기고 말았습니다. 느릿느릿 양은 빨랑빨랑 양의 머리를 보더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이 털은 다 뭐야? 빨랑빨랑 양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으니까요. 거울 앞으로 가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니 온몸의 털이 아까보다 훨씬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아침보다도 느릿느릿 양이 집에 오기 전보다도 훨씬 많이 온몸이 몽실몽실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가발을 쓴 것 같았고요. 이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면 어쩌지? 빨랑빨랑 양은 무서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털이 빨리 자라길 바란 탓이라고 생각하며 후회했습니다. 느릿느릿 양이 또다시 어슬렁어슬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많이 자랐을까? 정말 신기하다. 느릿느릿 양은 감탄한 듯 빨랑빨랑 양의 털을 바라보았습니다. 느릿느릿 양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서야 빨랑빨랑 양은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얼굴 앞으로 흘러내린 털을 가볍게 쓸어 올리자 다른 동물로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마을에 다녀왔을 때는 분명히 우리 둘 다 비슷했는데. 어제 나그네가 왔었어. 그래서 초록색 상자 속에 든 약을 샀거든. 아, 그 사람 우리 집에도 왔는데 난 멋진 파란배를 샀어. 느릿느릿 양이 손가락으로 창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하늘보다도 짙푸른 빛을 띤 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건 어제 본 배다. 빨랑빨랑 양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비스듬히 몸을 기울인 나무가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투명하게 하늘하늘 흔들렸지요. 배는 창가에 놓인 채 바람 속을 둥둥 떠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옥수수 수프 맛은 어땠니? 아주 맛있었어. 빨랑빨랑 양은 마음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얼른 이 털을 깎자. 그리고 다짐했지요. 남은 약은 버리자. 그러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밝아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뭇잎. 비가 와서 밭일을 할 수 없는 날, 느릿느릿 양은 그림을 그립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멋진 그림을 그립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물감을 묻힌 붓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립니다. 그리고 싶은 건 수없이 많습니다. 관람차, 악어, 파인애플, 모두 다 아직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관람차를 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악어나 파인애플도 막상 그리려고 하면 그 모습이 어렴풋해져서 그릴 수가 없었지요. 그래, 숲을 그려보자. 얼마 전에 옆집에 사는 빨랑빨랑 양과 놀러 갔던 숲입니다. 느린느린 양의 머릿속에 즐거웠던 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느린느린 양은 하얀 도화지 위에 초록색 물감으로 나뭇잎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나뭇잎을 또 한 장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잎 더. 느린느린 양은 방금 그린 나뭇잎들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썩 잘 그린 것 같았습니다. 느린느린 양은 부엌으로 가서 냉동고를 열었습니다. 냉동고에는 캐러멜 맛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었습니다. 머리가 띵 해질 만큼 달콤한 아이스크림이었지요. 숟가락으로 떠서 한 입, 두 입 먹었습니다. 아, 달콤해. 어쩜 이리도 달콤할까? 그러다 느린느린 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속도로 그리다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숲 그림을 완성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숲에는 나뭇잎이 얼마나 많을까? 느린느린 양의 머릿속에서 숲의 나무들이 사락사락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느린느린 양은 신기했습니다. 그 숲은 지금 여기 없는데 저 멀리 있는데 기억을 떠올리자 금세 되살아났습니다.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사락사락 술렁거리며 보이기 시작했어요. 느린느린 양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어보니 문 밖에는 빨랑빨랑 양이 서 있었습니다. 노란 우산을 쓰고요. 비 때문에 반일도 못 나가고 심심해서 놀러 왔어. 빨랑빨랑 양이 우산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느린느린 양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때마침 3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바로 간식 시간이지요. 캐러멜 맛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같이 먹자. 어서 들어와. 빨랑빨랑 양은 기뻐했습니다. 느린느린 양이 아이스크림을 준비하는 동안 빨랑빨랑 양은 도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화지는 탁자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빨랑빨랑 양은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화지에는 나뭇잎 세 장이 그려 있었지요. 도대체 무슨 잎일까? 부엌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온 느린느린 양은 빨랑빨랑 양이 그림을 보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보면 안 돼. 아직 완성한 게 아니야. 이게 뭔데? 숲이야. 빨랑빨랑 양은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나뭇잎 세 장이 아주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지요. 도화지는 거의 대부분이 하얗게 비어 있었고요. 이 그림이 정말 숲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숲에 놀러 갔을 때 재미있었지? 산딸기도 따먹고 딱따구리가 콕콕 나무 쪼는 소리도 처음 들었잖아. 버섯도 밟았지. 그래 맞아. 조그만 버섯이었어. 나뭇잎에 가려서 잘 안 보였잖아. 다음에 또 가자. 응? 또 가자. 느린느린 양과 빨랑빨랑 양은 숲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성격이 급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 치웠지요. 느린느린 양은 행동이 굼떠서 아이스크림이 어느새 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느린느린 양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녹아서 걸쭉해진 아이스크림을 숟가락으로 휘휘 젓더니 음료수처럼 마셔버렸지요. 녹아도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야. 그야 그렇지만. 느린느린 양이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는 동안 빨랑빨랑 양은 다시 한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뭇잎 세 장. 이게 과연 숲이 될 수 있을까? 그림을 보고 있으니 빨랑빨랑 양도 나뭇잎을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연필과 펜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초록색 펜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도화지 위에 나뭇잎을 쓱쓱 그리기 시작했지요. 하나를 그리고 멀찍이서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느린느린 양이 그린 나뭇잎 세 장처럼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린 것은 지울 수가 없지요. 이를 어쩌지? 당황한 빨랑빨랑 양은 두 장, 세 장, 네 장 계속해서 나뭇잎을 그려 넣었습니다. 도화지 위에는 나뭇잎이 점점 더 늘어났지요. 아무리 그려도 느린느린 양이 처음에 그린 나뭇잎 세 장만큼은 잘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허둥지둥 급하게 그린 탓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지요. 어느새 도화지는 나뭇잎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부엌에서 어슬렁어슬렁 돌아온 느린느린 양이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해? 나뭇잎 그려봤어. 왜? 도화지를 보고 있으니까 왠지 그리고 싶어져서. 그런데 잘 안 돼. 느린느린 양은 힘이 쭉 빠졌습니다. 힘들게 한 입 한 입 정성껏 그리고 있었는데 왜 제멋대로 그림을 그려넣었을까? 느린느린 양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그림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그림에 멋대로 손을 대다니 정말 한심한 짓이었지요. 미안해. 느린느린 양은 애써 눈물을 참으며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빨랑빨랑 양이 그린 나뭇잎은 너무 서툴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을 보다 보니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지요. 어? 숲이 완성되었네? 그래요. 숲이 완성되었어요. 빨랑빨랑 양이 그린 나뭇잎 그림은 서툴었지만 그래도 숲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푸른빛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숲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니 느린느린 양의 마음은 상쾌해지고 조금 밝아졌어요. 이걸 걸어볼까? 그림을 걸자고? 화란 거 아니었어? 느린느린 양은 창고에서 나무 액자를 꺼내오더니 그 속에 그림을 넣었습니다. 오래된 액자였지만 그림을 넣으니 훨씬 멋져 보였어요. 빨랑빨랑 양도 옆에서 도우며 방에 걸린 시계 옆에 그림을 장식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데? 느린느린 양이 말했습니다. 빨랑빨랑 양은 기분이 좋아져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딱따구리 소리가 되살아난다. 산딸기 맛도 떠오르고. 다음에 또 가자. 느린느린 양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빨랑빨랑 양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빨랑빨랑 양이 그린 나뭇잎은 서툴다고 생각했는데 새삼 다시 보니 그렇지도 않네. 오히려 좋아 보이는걸. 느린느린 양은 나지막이 숨을 내쉬며 행복한 기분에 젖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